가장 배고프다는 저녁 6시 오늘 뭐 먹지? 하는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코너 TV와 팝상. 반갑습니다, 윤영씨. 안녕하세요, 언니.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다사다난한 7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중순이지만. 그러니까 7월이 다 가지 않았는데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못 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네. 일단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3박 4일인데 이제 3박 2일 같은 그런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출발하는 날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여행을 시작하는 날에는 급기야 호우 경보가 내리더라고요. 제주도 저녁에. 맞아요. 지난주에 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서울에도. 아, 정말요? 그랬군요. 네. 아, 정말 제주도는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없이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처음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버스가 지나가니까 물살이 이렇게 일잖아요. 그쵸. 근데 물이 너무 많아서 옆으로 지나가는 소형차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정말 천장까지. 그래서 저거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물도 엄청나게 흐르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막 뉴스에 제주도 홍수 났다던데 너 괜찮냐 막 다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네, 그랬죠. 그때는 네. 정말 아, 우리 살아서 숙소에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비가 오더라고요. 정말 그때 또 하필 산 중턱에 있는 그런 관광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뚫고 집에 가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관광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다녀오셨을 거잖아요. 여기저기. 그랬을까요, 과연? 아, 못 다녀오셨나요? 비가 그렇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네. 이동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아, 정말? 버스도 막 끊기고 그래서 첫째 날에는 사실 관광지는 한 군데밖에 못 갔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카멜리아 힐이요. 아. 그래서 그날 오전에 날이 갰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가 안 오려나 보다 하고 이제 아니란 마음으로 카멜리아 힐을 가고 있는데 비가 오면서 안개가 끼더니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소나기일지도 모른다 했는데 이제 점점 비가 엄청나게 오고 번개가 내려 꽂으면서 아, 이건 금방 그칠 게 아니구나 하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호우 경보가 이제 엄청 울리더라고요. 재난 경보. 막 문자 오고. 네. 그래서 그냥 빗속에 갇혀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겨우겨우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아, 뭔가 되게 좀 씁쓸하네요. 멀리까지 갔는데 비행기 타고. 네, 아, 근데 사실 그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씁쓸한데요. 그때는 그냥 아, 그래 뭐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나 싶고 그냥 맞습니다. 현실감도 별로 안 나고 이건 꿈이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런 경험을 또 여행지 가서 해보는 것도 젊을 때 해보는 거 좋죠. 맞아요. 네네. 진짜 젊을 때니까 이걸 한 거지. 어유, 진짜. 이쯤에서 윤영 씨가 선곡해오신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네, 제 제주도 여행을 다시 그리면서 하나 선곡을 해봤어요. 비와 함께한 저의 여행. 그래서 It's Raining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곧 휴가 시즌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죠. 윤영 씨가 먹었던 것 중에 이거는 꼭 먹어봐라 하는 것들 추천해 주실까요? 네, 다행히 그래도 밥은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챙겨 물론 먹어야죠. 악재가 겹치면서 가고자 했던 식당을 네 군데나 못 가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긴 했지만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 하루에 그것도 두 끼도 아니고 한 끼를 먹는데 네 군데가 문이 닫았더라고요. 첫 번째 식당은 이유가 뭐였나요? 첫 번째 식당은 그냥 개인 사정이셨고요. 개인 사정으로 휴무. 근데 제가 사실 그걸 먹으러 갔던 거였어요. 제주도를. 그 포스팅을 보고 아 이건 꼭 먹어야겠다 해서 제주도 티켓을 끊었던 건데 못 먹게 되니까 정말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세상에. 저한테는 알려주실 거죠? 네. 아, 왜냐면 못 먹어봤으니까 그 맛을 검증되지 못해서. 않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맛있을 겁니다. 아루요에 카이센동이라고 있어요. 혹시 가실 일이 있다면 아루요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우신 쪽으로 방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가셔도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윤영 씨가 뭐 먹고 온 거 네, 네, 여러분들은 꼭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식당은 뭐였나요? 문을 닫은 이유? 무슨 임시 휴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 재료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검색을 해서 찾아갔는데 급하게 그날이 그냥 중간에 낀 평일이었는데 그날이 항상 휴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수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그냥 근처에 있는 유명 식당을 갔습니다. 유명 식당. 네, 제주도 그 춘시미네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 갔다 왔어요. 네, 그 꽁치도 네네네네. 있고, 네, 거기가 함덕 해변 쪽에 또 집을 냈는데 거기는 고기국수를 메인으로 하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네, 굉장히 깔끔한 그런 음식을 먹었던 집이었어요. 저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도 두 달 전에 제주도를 다녀왔잖아요. 네네. 저희는 갈치 정식을 먹으려고 춘시미네를 찾았는데 저희가 갔던 춘시미네가 윤영 씨가 다녀온 춘시미네였던 거예요. 고기국수를 전문으로 하는 곳. 그렇군요. 그 함덕해변 근처에 네네네. 경치 굉장히 좋은 맞습니다. 곳.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꼭 갈치구이를 먹어야 된다. 갈치 정식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정말 갈치 정식을 하는 춘시민대로 갔었던. 아 그랬군요. 거의 고기국수가 맛있었군요. 네. 되게 깔끔했고요. 사실 제가 그 고기국수 맛집을 찾아서 간 게 자매국수였는데 유명하죠 여기. 네. 국물 네, 완성도는 저는 춘시미네가 더 높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네, 그리고 저는 춘시미네에서 멸치국수를 먹었어요. 그 네. 멸치 육수에다가 돈베고기 올려주는 건데 그 멸치 육수가 정말 깔끔하더라고요. 진짜 이 맛에 국수를 먹는구나 싶은 그런 진한 국물 맛이어서 멸치국수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갔었거든요. 국수를 먹으러. 그래서 자매국수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네네. 가자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어보지 못하고 왔는데 다음번에는 윤영 씨가 추천해주신 춘시민의 고기국수를 멸치국수를 꼭 먹어봐야겠네요. 또 다른 추천해주실 만한 거 있나요? 사실 먹었던 것들이 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시간 순으로 한번 소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제가 제주도에 도착을 했을 때가 9시쯤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자매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그게 그냥 동네에 있어가지고 근처에 뭐 버스 정류장이 없거든요. 네. 다들 차를 타고 찾아오시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 15분 열심히 언덕길 걸어가지고 찾아갔는데 도착하니까 한 9시 반? 뭐 이 정도 됐어요. 당연히 밥집이니까 가서 바로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기 13번이었습니다. 대기 13번? 네. 진짜 밤 10시가 다 됐는데 순간 저 123번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100이 넘었어? 막 이랬었는데 대기 13번 네. 맛집 닿네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기를 엄청 뜯기면서 정말 국수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정말 기다린 가치가 충분하게 정말 충분하게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고기국수 그냥 말로만 들었지 그냥 뭐 국수에다가 고기 올려놓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물론 그렇지만 그 맛이 정말 괜히 제주도의 소울푸드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국수 자체가 그 돼지 육수로 내가지고 설렁탕 같이 되게 뿌옇거든요. 굉장히 진하고 되게 무거운데 잡내가 하나도 안 나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그 거기에다가 이제 치자면 노란색 치자면 넣어주시고 거기에 돈베고기가 올라가는 건데요. 돈베고기가 뭔지 아세요? 상어고기. 어? 아니에요? 네. 고래인가? 어? 뭐죠? 돈베가 그 도마의 제주 방언이래요. 그래서 그냥 돼지고기를 삶아서 도마에 넣고 썰어 먹는 거라서 돈베고기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베고기를 올려주시는 건데 진짜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수육은 처음 먹어봤어요. 제가 고기 삶은 거 그 잡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돼지 냄새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껍데기도 안 먹고 다른 부차적인 것들도 안 먹는데 와, 거기는 진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바로 고기국수군요. 네, 이 하얀 국물에다가 노란 면, 이거는 이제 자매국수의 트레이드마크이기도 한데 이게 되게 약간 라멘 같기도 해요. 일본 그쵸, 라멘. 네네네. 좀 더 맑은 버전의 이제 일본 라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돈베고기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껍데기랑 안 먹는 거 아시죠? 네네. 근데 그 수육을 한번 딱 먹어보고 나서 아, 이 맛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껍데기까지 제가 먹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껍데기를 처음 먹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맛있어요. 원래 안 먹는 것까지 먹게 할 정도로 되게 두껍게 주세요. 춘시민에는 네. 좀 더 얇은 편인데 춘시민에는 국물이 더 맛있고 네. 자매국수는 고기가 진짜 핵심인데요. 되게 두꺼운 고기인데 엄청나게 부드럽고 근데 이 부드럽다는 거를 그냥 관용호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걸 생각하시면 딱 그런 부드러움이거든요. 엄청 고소하고 진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고기 때문에 고기국수를 먹으러 가겠더라고요. 자매국수는. 그래서 그 고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면하고 싸먹기가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면 듬뿍 싸가지고 고기랑 먹으면 입안에 꽉 차는데 그때 이제 국물 한번 딱 떠먹어주고 제 입안에 꽉 차거든요. 맛이. 이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맛입니다. 진짜. 지금 뭐 윤영 씨의 그 멘탈은 아직 제주도에서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매국수를 생각하면 네 정말 멘탈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해요. 저는 국수니까 그래도 면하고 육수를 좀 더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고기 정말 그 위에 있는 고명이 이렇게 엄청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가졌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주도로 이제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은 꼭 윤영 씨가 말씀하신 고기국수를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도 되게 싸요. 고기국수랑 비빔국수가 7,000원이고 이제 멸치국수가 6,000원이고요. 네. 돈베고기 이제 300g 한 2인분 정도 하는 게 3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고기국수 먹으니까 진짜 둘이 왔으면은 돈베고기도 시켜서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언제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을 먹어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 여길 정말 두 번 갈 수 있으면 두 번 가고 싶다 하는 정말 그런 아쉬움. 저도 아쉽네요. 왜 거길 가지 못했을까. 다음에 가시면 정말 꼭 가시길 바랄게요. 이게 본점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외진 곳에 있고 서귀포점하고 노형점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노형은 좀 더 시내 쪽에 있고 서귀포도 이제 많이들 관광으로 가시니까 네. 훨씬 이제 접근성이 좋아졌으니까 정말 그 유명한 맛집은 그냥 다 그런 거 아닌가? 관광지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반드시 가서 자매국수, 고기국수를 꼭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두 번째는 초밥이라고요. 네, 제가 제주도 가기 전에 굉장히 정말 인스타를 보고 반해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갔던 맛집이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굉장히 여기를 많이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제주도가 사실 초밥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가 않았대요, 의외로. 그냥 회 한 접시 이렇게 먹는 게 대부분이고 이제 뭐 서울에는 초밥집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초밥 문화가 별로 없어서 네. 이제 다들 그냥 저냥 한다라고 하는데 이 집은 진짜 서울 무슨 고급 호텔하고 견줘도 정말 손색 없을 만큼 그보다 더 뛰어난 정말 맛있는 그런 초밥을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딘가요? 스시 호시카이라는 데인데요. 네. 아마 이제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주도 가면은 꼭 들른다라고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주도가 정말 해산물 최고 아닙니까? 그쵸. 진짜 신선한 네. 해산물의 종류도 육지보다 훨씬 많고요. 일본하고도 가까워서 좋은 재료를 들여오기에도 훨씬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약한 이 호시카이는 굉장히 가게가 작아요. 그래서 네. 예약이 없이는 이제 거의 먹을 수 없는 그런 집인데요. 저도 일주일 전인가 예약을 했는데 룸이 꽉 찼대요. 런치 코스가 있고 이제 디너 코스가 있고 하는데 런치에는 이제 사시미 그 스시 코스가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하면은 A가 38,000원, B가 58,000원이에요. 이제 그게 룸에서 먹을 수 있는 거고 이제 다찌 자리라고 해서 셰프들이 이렇게 회 직접 썰어주는 거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네네. 그 빠자리 그거는 오마카세라고 하는 셰프 특선 요리를 시켜야만 앉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룸이 꽉 차서 약간 반강제로 오마카세를 먹게 됐어요. 물론 먹고 싶었지만 네네. 오마카세는 훨씬 비싸요. 얼마인가요? 12만원. 1인에 12만원인가요? 네. 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진들을 보니까 아 이거에 12만원이면 사실 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때 예전에 엄마랑 이모 모시고 스시조 갔을 때 조선호텔 그때 그냥 사시미 코스였는데도 되게 비쌌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후기 같은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12만원 낼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예약을 했고 네. 제 제주도 여행에서 가장 계획에 맞게 잘 된 유일한 집이기도 했어요. 궁금하네요. 12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먹었는데 12만원 정도면 비싸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의 퀄리티는 과연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에피타이저 단호박 계란찜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맛있는 계란찜이 이제 속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이제 맛있는 것이 올 거다라고 예고를 해주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에피타이저는 전갱이를 다져서 파랑 같이 무친 거예요. 제주에서 잡히는 전갱이라고 하는데요. 네. 각쟁이 이렇게 부른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일본에서 많이 쓰는 깻잎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시소라는 채소가 있어요. 네네. 약간 민트 향하고 비슷하고 근데 그 향이 전갱이 기름진 비린내도 딱 잡아주고 전갱이가 되게 고소하더라고요. 지방질이 많아서 그래서 약간 짭짤하면서 그 고소한 게 이제 입맛을 확 살려줘요. 이제 막 아, 배고파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할 쯤에 이제 코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스시 코스기는 하지만 처음에 그냥 회를 몇 점을 떠주세요. 네. 회 네 종류가 나오는데 참돔하고 줄무늬 전갱이, 광어, 고등어 타닥게 이렇게 네 개가 나와요. 근데 뭐 다른 거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저는 그 전갱이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줄무늬 전갱이라고 하는 생선인데요. 저는 네. 그걸 처음 먹어봤어요, 사실. 생소한 음식이에요. 네네. 근데 정말 역시 사람은 기름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회인데도 지방질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고소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또 씹는 맛이 또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희귀한 그런 생선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이걸 홀딱 반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를 또 추가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이 성게 그 제주도 성게 철이래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장 이제 통통하고 신선할 때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어회에다가 그 성게 우니를 말아서 주세요. 근데 비주얼 보고 아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막 혼자 막 눈 감고 최고다 막 이러면서 먹었어요. 정말 광어는 좀 담백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부드러운 식감의 우니. 근데 그게 또 맛이 되게 진하고 되게 달달한 그런 맛이 나는데 조화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 맛의 마리아주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윤영 씨 지금. 네,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한테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봤더니 여기 이제 호시카이에서 먹었던 음식들의 감상들을 빼곡히 적어오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거는 꼭 소개를 해야 되는데 혹시 까먹을까봐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스시 네 종류에다가 그 사시미 네 종류, 스시가 13종류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 종류도 너무 많고 그 맛도 다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까먹을 것 같아서 진짜 하나하나 막 먹고 막 사진 찍고 하면서 정말 다 담아왔습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가 나중에 볼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찍었거든요. 막 이게 한 피스 한 피스 이렇게 찍어보셨어요. 네. 네. 이게 셰프님이 먹는 속도랑 보면서 이제 뭐 밥 양, 와사비 양 이런 거 조절해가지고 하나하나 딱딱 놔주시거든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계속 또 설명해주시죠. 뭔가 되게 굉장히 많다고 했죠. 네. 이제 스시가 13종류 정도 나오는데요. 종류만 한번 쭉 말씀드릴게요. 네네. 금태초밥, 참돔 뱃살, 줄무늬 전갱이, 아마에비의 우니, 참치 뱃살, 성게알 군함마리, 참치 대뱃살, 한치, 고등어, 참치 아까미, 연어알 군함마리, 엔가와 이제 내기도로. 굉장히 많네요. 네, 사실 기억도 다 못해요. 저도 이거 찍어놓고 막 적어놓고 하니까 기억하는 건데 진짜 근데 다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 금태라는 생선을 되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게 잡기도 힘들고 뭐 가끔만 나오고 이러는 거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이걸 눈볼때 이렇게 부르는데요. 눈볼때? 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지방이 굉장히 많고 엄청 부드러운 생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먹어봤는데 정말 이것은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싶더라고요. 미스터 초밥왕 같은 데 보면은 막 심사위원 할아버지들이 막 되게 오버하면서 막 입안에서 생선이 살아 리듬하고 있어. 그쵸. 밥알이 흩어지고 있어. 막 이러는데 정말 그런 맛이더라고요. 정말 그랬었나요?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회라는 게 이렇게 정말 풍부한 맛이 나는 거구나. 감동을 했습니다. 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쭉 읊어주셨던 초밥 이름들 중에 뭐 고등어나 이런 건 들어봤었는데 굉장히 생소한 이름도 되게 많았어요. 그쵸. 이제 아마에비랑 우니 어떤 건지 아시나요? 우니는 제가 들어봤는데 네, 성게알. 아마에비는 뭔지 아마에비는 모르겠어요. 사실 일본어예요. 그 이제 직역하면 단새우인데 언니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되게 날씬하고 좀 투명하게 생긴 핑크색 새우가 있어요. 그게 네. 단새우인데 되게 식감이 부드럽고 정말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는 새우인데요. 그걸 이제 두 마리를 겹쳐서 초밥을 만들고 그 위에 또 우니를 쌓은 거예요. 이게 우니군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고급 스시집 가면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그런 메뉴였는데 저는 실제로 먹어본 건 이게 처음이에요. 사실 단새우만 하는 데는 꽤 있는데 우니까지 얹으면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네. 정말 오마카세 먹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었는데 정말 극상의 부드러움. 혹시 아보카도 드셔보셨어요? 네, 아보카도 그냥 생으로 아보카도만? 네. 생으로는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랑 곁들여서 먹거나 뭐 그랬던 적은 있는데 아보카도 그냥 먹으면은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입에서 사르륵 녹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의 부드러움이었어요. 혀 위에서 녹아 없어지면서 이것이 맛이란다 하고 던져주는 그런 느낌. 미스터 초밥왕에 그 심사위원 하셔도 되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정말 네. 맛 표현이 굉장합니다.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그 심사위원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또 있나요? 워낙에 좀 생선 종류가 많았는데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참치 뱃살, 참치 뱃살 하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또 막 입안에서 뛰어놀던가요? 참치가? 참치는 크고 무겁잖아요. 뛰어놀지 않아요. 그러면? 저를 지배합니다. 아, 세상에. 근데 정말 그런 맛이에요. 이게 같은 지방질이라고 해도 침이 고여가지고 지금 계속 윤여 씨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계속 기침을 하시고 침을 꼬글꼬글 삼키고 계세요. 진짜. 예를 들어 금태나 줄무늬 전갱이의 지방질은 되게 고소하다. 이런 맛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그냥 맛이라면 물론 네. 맛있지만 네. 참치 뱃살이 갖고 있는 그 중후함은 정말 참치가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득하면서 그 풍미가 훨씬 가득하고요. 씹는 맛도 좀 더 있어요. 그 지방 조직 때문에 진짜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맛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윤영 씨가 맛을 묘사하는 걸 듣고 있으면 나는 지금까지 뭘 먹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단 한 번도 뭔가의 음식에 의해서 지배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슬퍼요. 안 돼, 언니. 저는 내가 먹은 건 뭐였나라는 회의감이 막 밀려옵니다. 정말. 그러실 거 없어요, 언니. 네. 언니도 하다 보면, 제 옆에 있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방금 이제 좀 묵직한 참치 뱃살 얘기를 했으니까 좀 가벼웠던 한치 초밥. 한치 아시죠? 그 오징어 같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거를 이제 씹기 좋게 칼집을 빵 대고 가늘게 채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한 대 딱 모아서 만드는 건데요. 그 위에다가 유자 껍질 간 거하고 소금을 이렇게 솔솔 뿌려서 해주세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이질적인 조합들이에요. 완전 아닙니다. 이게 그 짭짤 한치는 좀 아무 맛도 없잖아요. 그냥 그쵸? 식감으로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유자의 향이 더해지고 소금의 짭짤함이 더해지니까 정말 이건 와우!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심심한 한치 초밥만 먹어봤어요. 그냥 네. 한치에 와사비 있는 그냥 딱 그거만 먹어서 뭐 그냥 중간에 입을 씻는 용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자 껍질의 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 상큼한 유자가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네. 엄청난 포인트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참치 뱃살 다음에 고등어가 나오는데 그 기름진 생선들 사이에서 딱 사람 입맛을 잡아주니까 그 다음 초밥을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제일 맛있었던 건 정말 뭐니뭐니 해도 참치 뱃살이었던 것 같아요. 윤영 씨를 지배했던. 네, 이게 그 추도로 그 중도로 그 중뱃살하고 네. 5도로 그 대뱃살하고 이제 참치 뱃살을 다져가지고 파랑 섞은 거 내기도로 이렇게 세 종류를 먹었거든요. 네네. 모든 맛을 지배할 수 있는 게 참치 뱃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드러운데 그 씹는 맛이 있고요. 그 근육질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달달한데 또 이제 짭짤하고 정말 진한데 산뜻하고 정말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형용사를 다 갖춰 붙여도 참치 뱃살을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안 먹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호시카이에서 되게 놀랐던 게 물론 뭐 다른 집들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식초를 두 종류를 쓴대요. 그 초밥을 만들 때 네. 그래서 아카스라고 하는 적초가 있는데 이건 향이 굉장히 강해서 등 푸른 생선이나 붉은 살 생선에 많이 쓴다고 하고요. 흰살 생선에는 또 이제 그 살 특성을 따라서 향이 되게 약한 백초를 쓴다고 해요. 오. 그리고 이제 참치 뱃살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지방이 많은 생선에는 간장보다 소금이 더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간장을 찍어 드시지 말라고 위에 소금을 미리 뿌려주세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진한 지방 맛을 그 소금이 짭짤하게 한 번씩 씹히면서 딱딱 잡아주고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정말 와... 시키는 대로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극기야 말을 잊지 못하십니다 지금. 네. 네. 진짜 집에서는 솔직히 그냥 집에서 있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니까 모르고 하는데 정말 그 재료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다른 맛이 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 되게 놀랐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궁금해지는 맛입니다. 정말 제주도에 간다면 꼭 한번 들러봐야 될 것 같아요. 호시카이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위치가 되게 특이한 곳에 있어요. 이도저도 아닌 곳에 있는데 이도저도 그 제주도 KBS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주위에 관광지는 사실 없어가지고 가게 된다면 정말 그냥 호시카이만을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꼭 예약을 하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다음으로 만나볼 맛집은 어딘가요? 네, 제주 시내에 위치한 마구로쇼쿠도입니다. 마구로쇼쿠도, 이름부터 약간 좀 일식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 참치회 덮밥을 전문으로 하는 집인데요. 오사카에 본점이 있고 여기는 이제 오사카 직영점입니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렇죠. 좀 믿음이 가지 않나요? 그러게요. 근데 또 참치예요? 또 참치라뇨. 회의 꽃은 참치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회가 아니라 덮밥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죠. 메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메뉴는 이제 육회동, 데카동, 하부동이 있는데요. 육회동은 이제 눈다랑어 회를 양념한 거고요. 데카동은 눈다랑어 등살 회. 그리고 하부동은 참다랑어 뱃살과 등살이 들어가는 그런 덮밥 메뉴이고 도로도로동이라고 해가지고 오도로랑 중도로 들어가는 뱃살 전문 그거는 이제 한정수량 동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본 음식 이름 중에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도로도로동? 네, 도로도로동 너무 귀엽네요. 저는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네. 다 나가서 못 먹었습니다. 아, 정말 아쉽다. 도로도로동, 도로도로동, 도로도로동. 다음에 정말 도로도로동. 네, 마구로쇼쿠도 가면은 꼭 이 음식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여기가 또 굉장히 유명한 맛집이에요. 계속 침이 고이시나요, 윤경 씨? 아마 목이 메어가지고. 그래서 이 집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합니다. 짧은 타임이죠. 짧은 타임이고 네. 되게 특이하네요. 왜 네. 재료 때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주도에서도 그런 질 좋은 참치를 구하기가 쉽지 않대요. 호시카이 셰프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호시카이에서도 막 큰 참치는 잡아본 적이 없고 45kg짜리 참치를 잡은 게 제일 큰 거다. 제주도에서 잡힌 거라고 하셨는데 일본은 200kg 넘는 것들도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또 오사카 직영점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신선한 재료들을 많이 공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명성에 걸맞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오사카 직영점이면 여기 셰프님은 그럼 일본 분이신가요? 일본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일식집 들어갔는데 일본어가 막 들려오면 뭔가 믿음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현지인 네. 맛집 이런 느낌. 그니까. 그 윤영 씨는 어떤 음식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제 뱃살과 등살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부동을 시켰습니다. 하부동. 네, 육회동하고 데카동은 이제 9,800원과 13,500원인데요. 네. 하부동은 아무래도 뱃살이 들어가서 15,000원, 23,000원으로 좀 더 비싸요. 이게 사이즈는 각각 소하고 중이 있고 둘 다 1인분 기준이기는 한데 중 같은 경우에는 밥량은 똑같은데 회가 두 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소를 시키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중을 시켰어야 하는구나. 그러게요. 정말 뭐 사실 이런 덮밥 먹어도 회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윤영 씨처럼 회 좋아하시고 이러면은 뭐 중짜로 시키셔가지고 같은 밥 양에 회를 좀 더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정말 중짜로 추천을 드리고요. 하부동은 이제 뱃살 부분하고 이제 등살 그리고 아부리한 그 살이 나와요. 그래서 보기에 정말 일단 예쁘고 맛은 정말 보기보다 더 좋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게 또 와사비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와사비 초록색 와사비 많이 먹잖아요. 그쵸? 여긴 약간 좀 노란색이에요. 좀 더 겨자에 가까운 색깔인데 굉장히 맵더라고요. 우리 냉면 먹을 때 넣는 거. 네, 약간 그런 그거보다는 좀 더 연두색이지만 어쨌든 초록보다는 노랑에 가까운 와사비였는데 엄청 매워서 옆에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도 와사비가 매우시면 국물을 드시면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어. 그래서 소량으로도 되게 그 참치회 맛을 딱 살려줘서 저는 또 오히려 좋았고 아, 정말 이게 기대보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한 접시에 참치의 모든 부위를 다 맛볼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요. 사실 이제 초밥집 가서 뭐 참치 대뱃살 초밥 하나만 먹어도 막 만 원 이렇게 하는데 좀 좋은 곳은 네. 사실 15,000원에 이렇게 뱃살이랑 등살 아부리한 것까지 다 먹어볼 수 있다는 건 진짜 가성비 최고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인데 정말 특히나 회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견디기 힘드네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구로 쇼쿠도는 제주 시내 쪽에 있어서 사실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주의해야 할 게 영업시간이 11시에서 3시로 짧다는 거. 근데 제가 12시에 갔는데 대기가 여러 팀 있었어요. 네. 제 뒤로도 줄이 길었고 사실 재료가 다 떨어지면은 못 먹기 때문에 뭐 3시 반, 2시 반에 간다 이러시지 마시고 좀 일찍 가셔서 여유 있게 맛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매주 화요일이 항상 휴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일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요일 잘 확인하셔서 정말 맛있는 마구로 쇼쿠도의 하부동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밥 얘기만 했잖아요. 네네. 밥 먹고 후식으로 먹으면 좋을 만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리치망고. 사실 이게 애월 쪽에 있어서 인스타에다가 리치망고 치면은 하루에도 정말 수백 개가 쏟아지는 그런 집인데요. 네. 이게 해안도로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뚜벅이들은 가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물을 먹은 거 포기했는데 함덕해수욕장에 갔던 리치망고가 있는 거예요. 오. 정말 함덕해변 입구에. 근데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블로그에도 다 애월밖에 없고. 그래서 아 저처럼 아 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간다 뚜벅이라서 못 간다 하시는 분들은 함덕에 가셔서 리치 망고에 죽여주는 망고 쉐이크를 드시기 바랍니다. 망고 쉐이크 정말 그쪽 진한 망고는 약간 홍시 맛이 좀 나요. 그 우리나라 망고 주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사실 망고 맛 싫어하는 친구들도 잘 먹더라고요. 제 친구도 망고 안 좋아하는데 이거 홍시 같네 하면서 곧잘 먹었고 가격도 100% 망고 그대로 갈아주는 것 치고는 비싸지 않아요. 6,500원 먹기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페트병에다가 딱 빨대 꽂아주기 때문에 사진도 엄청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또 특이한 게 웨이팅 할 때 이름표를 하나씩 주는데 네. 수지, 전지현, 김태희 이런 거더라고요. 아 그러면 수지 씨, 전지현 씨 이렇게 부르겠네요. 네. 아, 그래서 세상에. 이제 저는 전지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찰 들고 막 사진 엄청 찍고 막 언니가 손님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 전지현 씨 이래가지고 되게 막 부끄러워하면서 가서 받고. 굉장히 센스 있네요. 그렇죠. 귀엽죠. 네, 정말 귀엽네요. 리치망고 정말 달달하게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랄게요. Did you hear that? What was that? Hear what? Stan, I heard someone say hello. Yeah, there's a lot of fish here. Anybody, literally anybody could have just said hello. There. Where am I looking? There. Oh. Hi, I'm Dory. Yeah, well, where are your parents? 오늘 소개할 영화는 25만 개의 페이스북 좋아요를 받아서 역대 디즈니 캐릭터 중에 가장 많은 따봉을 받은 캐릭터 도리의 주연 영화 도리를 찾아서입니다. 저 이 영화 완전 좋아해요. 아 정말요? 네, 아직 안 봤지만 곧 볼 거예요. 아 완전 좋아하시는데 아직 안 봤구나. 네, 지금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어요, 이 영화는. 진짜? 네. 저도 완전 맨날 틈만 나면 도리 찾으러 가야 돼. 도리 찾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맨날 이랬거든요. 도리랑 엄마 찾아야 되는데. 네. 진짜. 이 영화 많이들 아시죠? 2003년에 개봉했던 전작 니모를 찾아서의 속편인데요. 그때도 굉장하게 흥행을 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9억 불 이상을 벌어들였대요. 오. 그때는 흰 동가리 부자인 니모와 말린이 주인공이었고요. 도리는 말린을 도와서 니모를 찾는 데 활약하는 블루탱이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로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속편이 개봉을 한 건데요. 네. 이번에도 니모하고 말린, 도리가 모두 출연을 합니다. 근데 달라진 점이 하나 있다면 니모의 성우예요. 오. 이게 전작에서 니모 역을 맡았던 알렉산더 굴드라는 배우가 변성기 때문에 니모 역을 맡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더 어린 배우 헤이든 로렌스가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것도 아니네요. 이게 니모를 찾아서가 2003년에 개봉을 했잖아요. 네, 그쵸. 꼬맹이가 변성기가 올만한 시간이 지난 거죠. 네, 사실 그때 태어났어도 이제 중학생이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재밌네요. 또 돌이 너무 보고 싶은데 이 영화가 보면은 물고기가 주연인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바닷속 이야기 하면은 인어공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참 되게 특이한 캐릭터, 특이한 설정으로 이제 많은 흥행을 이끌었고 이번 돌이 역시 개봉 전부터 되게 많은 기대를 다들 했어요. 그리고 그 기대를 배신하지 않고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 역대 애니메이션 중에서 오프닝 성적 1위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전미 박스오피스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죠. 정말 요즘 이렇게 극장 가 보면은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좀 많아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디즈니나 뭐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정도 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도 좀 한창 하향세를 타서 뭐 픽사의 몰락이다, 디즈니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정말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겨울왕국, 인사이드 아웃, 주토피아 계속 연이어서 흥행 돌풍을 몰고 다니는데요. 이제는 좀 오락성에다가 작품성까지 갖춘 데다가 정말 또 CG 기술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2D에 약간 밋밋한 감도 있어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면은 그냥 꼬맹이들 보는, 맞아요, 어린애들이 보는 영화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뭐 3D로 제작이 돼가지고 털이나 천이나 뭐 이런 게 질감 표현 같은 게 정말 실감이 많이 나서 어른들도 굉장히 즐겁게 보는 영화가 됐죠. 맞아요. 정말 현실감 넘치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개봉을 하는데요. 이게 또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게 그 도리를 찾아서 상영 전에 나오는 그 단편 애니메이션이 엄청 화제가 됐어요. 예전에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그 앞에 나왔던 라바가 되게 OST가 좋다고 해서 입소문을 탔었는데 이번에도 그 짧은 영상에 엄청난 사실감으로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영화가 상영이 됐나요? 파이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아기 도요새의 성장을 그린 6분짜리 짧은 영상이에요. 아, 이거 봤어요. 그렇죠. 네. 아, 맞아. 완전 귀엽지 않습니까? 아, 얘가 그 도리를 찾아서에 나오는 애가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단편 영화에 나오는 애군요. 네네. 아. 그래서 이게 그 실제인가 CG인가 진짜 정말 헷갈릴 만큼 실감나는 그 모래알과 파도 그런 묘사들과 미친 귀여움을 자랑하는 그 아기 도요새가 엄청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NS 등을 통해서 짧은 영상이 퍼지면서 아, 저건 대체 뭘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엄청 기대를 하면서 영화관에 갔고요. 저도 이거 인터넷으로 봤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진짜. 네. 이게 사실 줄거리는 뭐 없어요. 그냥 애기 도요새가 조개를 직접 사냥한다라는 게 줄거리의 다인데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진짜 애기 도리도 그렇고 니모도 그렇고 작고 어린 게 가진 그 치명적인 귀여움은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의 생존 본능이죠.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 귀여워요.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이렇게 도리도 궁금하고 이 애기 도요새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기절합니다. 아, 정말 기절할지도 몰라요. 꼭 보러 가야겠어요. 네. 오늘의 영화 도리를 찾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줄거리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도리의 평화로운 일상에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니모를 찾아서 그 이후에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니모와 친구들의 현장 학습을 따라가요. 근데 한순간 딱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 그래서 숨어있던 잊고 살았던 가족이라는 존재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들을 찾아서 대책 없는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그만 인간의 손에 잡히고 맙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도리를 찾아서였네요. 그렇죠. 잡혀간 도리를 구출하라. 이게 미션인데 근데 도리가 어떤 병을 앓고 있다고 하셨죠? 네. 단기성 기억 상실증인데요. 안녕 나는 도리야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어머 넌 누구니? 안녕 난 도리야 하는 그런 거죠. 귀여워. 저 이거 예고편에서 봤는데 그 상대편 물고기가 굉장히 화를 내던데. 너무 진짜 독특한 캐릭터 설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니모를 찾아서에서도 이 건망증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지만 도리 특유의 긍정적인 성격과 저돌적인 모습으로 사건을 해결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감독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대요. 건망증인 도리가 또 길을 잃고 친구들하고 떨어지면 어쩌나. 도리도 가족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감성이 굉장히 제 스타일이네요. 세심하세요. 네. 네. 저도 니모 보면서 막 근데 또 막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니모한테 너 누구니? 난 도리야 하면은 되게 마음 아프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가족도 찾았고 증세도 좀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구나 싶더라고요. 뭐 당연한 결말이겠지만 해피엔딩이죠. 맞습니다. 뭐 네. 도리가 막 잡혔는데 막 횟집 사장님이야. 이건 어떠겠어요? 완전 동심파괴인데 동심파괴라고 하니까 하나 또 생각났어요. 이게 니모하고 말린이 부자 관계인데 니모가 아직 알이었을 때 엄마가 죽거든요. 그래서 둘만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얘네가 흰 동가리지 않습니까? 흰 동가리는 무리에서 암컷이 사라지면 한 마리의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고 해요. 어떻게요? 그냥 변한대요. 그렇게 성전환을 하는 개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굉장히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말리는 없는 겁니다. 말리는 여자가 됐어야 하는 운명인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네요. 신기하죠. 세상에 그런 존재도 있구나. 그래서 완전 동심파괴 갑. 어느 순간 말리는 죽었어. 아빠가 엄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박.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정말요? 그 정도입니까? 아빠가 엄마가 됐다고 상상을 해봐요. 네, 다행히도 이제 니모를 찾아서에서는 그런 동심파괴적인 설정은 빼놓고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다가갔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도리를 찾아서로 돌아가서 네네. 네, 이제 도리를 찾아서에서도 좀 반가운 얼굴들이 나와요. 전작 니모에서 만났던 그 거북이 떼의 도움을 받아서 해류를 타고 캘리포니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위장술의 대가인 츤데레 문어 헹크, 어린 시절의 친구 고래상어 데스티니, 벨루가 고래 베일리 등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들의 도움으로 부모님과 만나는데 성공하게 되죠.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정말 바다 친구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그쵸? 그런 영화네요. 네, 진짜. 근데 이게 2003년에 니모를 찾아서가 나오고 2016년에 도리를 찾아라가 찾아서를 나왔잖아요. 이들이 좀 이렇게 컸나요? 성장했나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니모도 그냥 조그만 물고기 그대로여서 한번 그래 판타지 어느 정도. 사실 저는 도리가 아기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다 커서 이제 찾으러 간다고 하길래 계속 부모님 죽었을 텐데 죽었을 텐데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못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내가 어느새 이렇게 커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게. 살아 계시길래. 그러게. 우리 어릴 때였으면 엄마를 찾아야지 막 이랬을 텐데 전 당연히 죽었을 줄 알았어요. 씁쓸합니다. 정말. 네. 네, 아무튼 이번 작에서는 좀 좋았던 게 이제 언니가 말했듯이 다양한 바다 친구들이 나왔던 게 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훨씬 캐릭터들도 풍부했고요. 저번에는 그냥 물고기들이 다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번 도리를 찾아서에서는 헹크, 데스티니, 베일리의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게 또 그 어종들의 특색을 살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 문어가 카멜레온 같이 변할 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 문어도 변하나요? 네. 오. 이게 문어가 지능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 탈출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하수구를 타고. 아, 귀여워. 어, 그리고 아무튼 그 정도로 지능이 높은데 그 다음 표면의 색깔로 변할 수가 있대요. 아. 그래서 도망치면 잡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헹크가 그 특성을 이용해서 도리와 함께 바다생물연구소를 탐험을 합니다. 탈출하고 잠입하고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요. 또 벨루가 돌고래인 베일리는 음파를 통해서 앞을 볼 수가 있어요. 소리를 내면은 그게 돌아오는 거를 보면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구나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수동 안에 갇혀있는 도리에게 원격으로 기란내를 하기도 합니다. 어, 나름 뭐 되게 현실적이네요. 그쵸. 뭐 물고기가 초능력이 있어서 막 그런 걸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배로 흥미진진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니모를 찾아서에 비해서 스릴이 두 배가 된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게 그냥 애기들 보는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우리가 그런 거 없으면은 뭐 어떻게, 아, 벨루가 돌고래는 음파로 앞을 본대. 물고기, 아마 문어는 색깔이 변한대. 이런 걸 또 어디서 배우겠어요. 맞습니다. 이 나이 돼가지고. 네네. 어, 정말. 저는 진짜 옛날에 토이스토리 3 보면서 울었거든요. 아, 그거는 많이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이 영화는 어때요? 보면서 뭐 울거나 뭐 그런 감동 코드가 있나요? 아, 완전 있죠. 이게 헤어졌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재미와 감동을 함께 주는데 어, 정말 사람 눈물을 확 빼놓게 정말 작정하고 만든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여기서 헉, 헉, 어떡해? 막 정말 이 소리가 막 절로 나오는 씬이 있는데 어... 거기에서 진짜 막 폭풍 오열을 막 혼자 숨죽여서 했거든요. 전 또 가뜩이나 가족 영화에 약해가지고 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정말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부모님이 어,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감동적이었고 아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어,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이게 앞에서는 막 재밌고 귀여워 미치겠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뭔가 가슴 짠해지는 뭔가가 항상 나와요. 네, 정말 묵직한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고 나오면 아무리 가볍고 재밌는 애니메이션이라도 그 감동, 그 애니메이션이 주는 감동과 여운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 또 더 마음이 아팠던 게 사실 도리를 잊어버렸다가 찾는 거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그러니까 괜히 진짜 아, 막 만약에 애기 잃어버렸던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슬플까 막 이런 생각도 괜히 나고 아. 막 제가 그 부모님의 약간 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나이니만큼. 네. 그래서 막 아, 내가 애를 잃어버렸으면은 그 긴 세월 동안 저렇게 애를 못 잊어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 되게 유명한 그 딸 찾는 아버지 계시거든요. 딸 찾는 아버지요? 그 박혜희인가 정혜희인가? 그 혜희라는 그 딸을 고등학생 때 한 10년? 15년 이때 전에 잃어버렸는데 그 후로 계속 트럭 타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우리 딸을 아냐고 계속 전단지 매일 돌리는 그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정말 많이 돌려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전 그분 생각도 났고요. 어, 정말 전 세상의 모든 미아들과 그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정말 보면서 많은 걸 또 생각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장애 아동 부모님들이 또 같이 많이 보러 오신대요. 아. 도리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그런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되게 밝게 컸고 한 사람 몫을 막 다 하면서 되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또 다들 감동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아, 도리 찾으러 가야지 라고 했다가 또 중간중간에 교훈을 많이 또 주니까 이게 또 도리를 찾아서인데 사실 내용 자체는 도리의 부모님을 찾아서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왜 도리를 찾아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도리를 찾으라고 하는 건지. 윤영 씨는 그 의미를 깨달으셨나요? 그냥 나름대로. 나름대로. 네. 영화를 보러 가시는 분들도 각자의 의미를 새기고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번 영화 도리를 찾아서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뽐낸 캐릭터가 있다면 또 어떤 캐릭터일까요? 단연 모두가 아마 행크를 뽑을 거예요. 문어. 네, 맞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요. 정말 이게 또 촉수가 7개밖에 없다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가 막 그럼 옥토퍼스가 아니라 셉터퍼스네 막 이렇게 놀리는 그런 대사들도 있는데 귀여워. 이게 사실 애니메이터들의 그 실현 한계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3D 제작을 하는데 다리가 7개일 때 균형이 제일 잘 맞았대요. 아, 정말? 그래서 하나를 자르고 7개의 문어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원래 그렇게 캐릭터를 설정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 애니메이터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진 촉수를 고려해서 아이들이 거칠게 달아서 촉수를 한 짝 잃었기 때문에 애들을 무서워한다라는 설정을 새로 만들어줬대요. 정말 귀엽죠?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이런 되게 섬세한 감성 너무 좋아. 안 되네, 7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와 히스토리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얘 7개, 얘는 왜 7개가 됐을까? 너는 어디서 왔니? 해줬다는 게 그냥 되게 좋더라고요. 나 픽사 취직하고 싶어. 저도요. 할 수만 있다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사실들, 이제 이런 영화 비하인드를 트리비아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네. 도리를 찾아서의 또 다른 트리비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작 니모를 찾아서에서 니모를 거의 죽일 뻔했던 여자아이 달라의 사진이 이번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해양생물연구소 그 시설 한켠에 놓여있기도 하고요. 픽사의 영화 캐릭터들이 여기 해양생물연구소에 방문자로 많이들 출연을 한대요. 이게 다른 영화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이렇게 뭐 까메오로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까메오 출연을 하는 건데요. 토이스토리 3 거기에 나왔던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의 어른들과 아이들, 니모를 찾아서에 나왔던 치과 환자 등이 카메오로 여기저기 등장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그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그쵸. 같고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나 완전 좋아할 것 같아. 언니 분명 토이스토리 3 아까 보고 우셨다고 했으니까 가가지고 어머 쟤네 하면서 그런 재미가 또 있을 거예요. 빨리 영화관 가고 싶어요. 너무 궁금하네. 그리고 또 요즘 개봉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팬층을 고려한 요소들이 영화 곳곳에 숨어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찾는 재미가 있고. 맞아요. 이게 뭐 토이스토리도 그렇고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어릴 때 팬이 되었던 어른들이 아직까지 그 관련 컨텐츠를 찾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니모와 도리의 팬이 됐는데요. 그래서 3편도 나오면 진짜 꼭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보러 갈 겁니다. 뭐 행크의 모험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같이 가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속편을 기다리는 윤영 씨의 바람 그리고 저의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우리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죠. 그래야죠. 네. 오늘은 좀 특별히 윤영 씨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신 후에 제주도 맛집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윤영 씨의 좀 슬프지만 맛있는 그런 여행 후기와 함께했는데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맛집으로는 마구로 쇼쿠도 를 꼽았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마구로 쇼쿠도. 줄여서 마쇼. 마쇼. 도로도로동이었나? 네. 네, 도로도로동을 파는 곳이죠. 네. 이게 시내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요. 이게 또 오사카에서 그 운영하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서 참 신뢰까지 믿음직스러운 그런 곳입니다. 윤영 씨의 입안에서 살살 녹았던 참치 덮밥을 맛볼 수 있는 맛집이라고 하니까요. 올여름 제주도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의 영화는 도리를 찾아서였습니다. 모두 어딘가 모자란 점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모여서 만드는 놀라운 모험, 그리고 그들이 꾸려가는 훈훈한 바닷속 세상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꼭 지금 당장 영화관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거부 불가능한 사랑스러움을 듬뿍 담은 이 영화를 강력 추천드릴게요. TV앞 밥상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는 도리와 니모와 말린을 만날 수 있는 바다 언더더시 띄워드릴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is you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